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쯤에서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18일 공화국 영웅 안동수 유가족인 정일심 동포가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